많은 편지.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.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먹는 노래.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.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다 향인걸.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.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른 그림.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. 새겨야 해.